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 뉴욕에서 우리 외교 신소물이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1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16일 뉴욕에서 진행된 장애자 권리 협약 당사국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우리 대표단이 뉴욕 케네디 비행장에서 미국의 불법무도한 도발 행위로 말미암아 외교 신소물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비행장에서 미국 내 안전성 소속이라는 인물들과 경찰들을 포함한 20여 명이 외교 신서장을 지참한 우리 외교관들에게 외교 신소물을 빼앗으려고 깡패처럼 난폭하게 달려들었다. 우리 외교관들이 완강히 저항하자 이놈들은 완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외교 신소물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나는 난동을 부리었다. 20여 놈의 깡패들이 우리 대표단이 타게 되어 있는 비행기의 탑승구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달려든 것은 이번 도발 행위가 사전에 짜놓은 각본에 따라 감행되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감행한 우리 외교 신소물 강탈 행위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 행위, 극악한 도발 행위로 락인하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준열이 단죄 규탄한다. 미국의 날강도적 도발 행위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이번에 저들이 저지른 망동이 앞으로 어떤 후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유엔 본부가 위치하고 있고 유엔 총회를 비롯한 국제적 휘합의 마당으로 되어 있는 뉴욕의 한복판에서 주권국가의 외교 신소물에 대한 강탈 행위가 벌어진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법무법의 깡패 국가임을 보여주는 뚜렷한 신뢰로 된다. 이처럼 외교 신소물에 대한 무지막지하기 짝이 없는 강탈 행위가 반을 치는 뉴욕이 과연 국제회의 장소로서 적합한가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심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 감행된 주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우리 측에 설명하고 정부적으로 공식 사죄해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앞으로 차리질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